하나님이 사랑하신 야곱. 아멘. 예. 야곱 좋아하십니까? 혹시 자녀들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으신 분 있으세요? 의외로 흔치 않습니다. 야곱이라고 이름 짓기가 선뜻 지어지지 않아요. 성경에는 야곱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죠. 말라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증거가 뭡니까? 이렇게 따져요. 그러니까 내가 일찍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이 그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주권적으로 다른 이유 없이 그저 사랑 때문에 선택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택을 설명하려고 하나님이 말씀에 기록하시되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번 주에 요셉 얘기를 하고 창세기를 끝내려고 했어요. 내년 9월까지 성경을 다 마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 주일날 교제하면서 우리 형제들에게 다음 주에 창세기 끝날 거니까 미리 읽으십시오 그랬더니 야곱 얘기를 하지 않으면 서운하지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주중에 어떤 집사님께서 창세기를 꼼꼼하게 자세히 믿는 마음으로 갈급해하며 읽으시다가 왜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나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가요? 이런 질문을 보내셨어요. 사실은 그 질문 외에도 질문을 이만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창세기 같이 읽자고 했는데 성경 같이 읽자고 했는데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진실하게 궁금해하면서 믿으려고 알고 싶어 질문하시는 것으로 알고 성심껏 응답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저도 읽으며 묵상을 하다가 야곱 얘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는 그 말은 감정적으로 야곱은 이뻐하고 에서는 증오했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증오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실 수 없어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말은 또 한편으로 야곱이 이쁘기 때문에 택하셨고 에서는 자격이 안 돼서 버리셨다는 그런 선발의 의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는 방법은 시험 보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택하는 방법은 점 찍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가는 겁니다. 시험 보면은 그중 현재 그중 나온 놈을 그대로 뽑는 거지만 하나님이 점 찍어서 제자 삼으시고 끝까지 동행하면 하나님의 수준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그런 택하심이에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말은 야곱이 잘난 점이 있어서 에서가 못났기 때문에 야곱을 선발하셨다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에게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의 후손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실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아브라함을 한 사람을 택해서 부르신 것은 너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겠다라는 그 은혜의 통로로 약속의 라인으로 계보로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잖아요. 그 계보 안에 야곱이 들었다는 말입니다. 에서는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야곱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의 외인되었던 에서 자손들도 약속의 외인되었던 약속의 라인에서 벗어나 있었던 우리는 우리들도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 계획 속에서 야곱을 언약의 통로로 선택하셨다. 그 당시에 단지 그 말씀이에요. 사실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 약속의 라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원래부터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아니었는데 언약의 밖에 있었던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증오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백성된 약속의 계보에서 외부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한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셨잖아요. 이것이 에베소서 2장에서 얘기하는 외인된 자가 하나님과 화목되게 된 은혜인데 그 일 가운데 야곱을 택하셨다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약속의 후손으로 야곱을 택하셨다. 과연 야곱의 삶은 약속의 후손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이 야곱에게 이루어졌어요. 야곱의 일생 가운데 그 통로로 삼으셨어요. 약속의 후손이기 때문에 장자권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후손은 장자를 통해서 이 라인은 이어지니까 이 야곱은 비록 동생이었지만 에서라는 형이 있었지만 장자권을 어릴 적부터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축복은 아버지로부터 자식에게, 특별히 언약의 축복은 아버지로부터 그 아들에게 이렇게 흘러가는 것인데 그 축복을 형에서 대신에 야곱이 온전하게 받았어요. 와이프도 잘 얻었습니다. 이삭이 약속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제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이잖아요. 이제 야곱의 어머니를 얻을 때, 이삭의 와이프를 얻을 때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 거기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살게 됐잖아요. 나그네로. 근데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며느리를 얻을 때 가나안 여자, 내가 이 땅에서 살고 이 땅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땅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후손이기 때문에 이 땅 여자랑 내 아들을 결혼시킬 수는 없겠다 해서 약속의 후손 자기 고향에서 리브가를 며느리를 데려다가 여자를 데려다 며느리로 삼잖아요. 그게 이삭의 와이프였는데 야곱도 똑같았습니다. 그 형에서는요 가나안 여자 중에 이쁜 여자를 와이프로 삼았어요. 하나님도 안 좋아하시고 이삭도 아버지도 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이 자기 고향에 있는 약속의 후손 중에 자기 아내를 두 명이나 삼게 되었거든요. 야곱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게 네 후손이 많아지게 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큰 나라를 이루게 할 거다. 야곱은 아들도 많이 얻었습니다. 12명이나 낳았어요. 근데 그냥 12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12명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민족의 12지파의 조상들이 됐어요. 야곱의 이름 자체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이 지어주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룰 거라고 그랬잖아요. 과연 야곱이 자기 후손들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갔는데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큰 민족이 됐어요. 애굽 본토 사람들보다 더 많아지려고 했어요. 과연 하나님이 미리 예견하신 대로 애굽에서 400년 지내면서 큰 민족이 됐습니다. 근데 애굽으로 간 거는 사실은 요셉 덕분이거든요. 요셉이 주인공이거든요. 애굽으로 간 사람들 명단을 쭉 적으면서 성경은 야곱의 후손들이라고,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간 사람들이라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서 큰 민족을 이룬 것도 야곱을 통해 이루어졌어요. 야곱은 애굽에서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살지 못했어요. 그 땅을 유업으로 받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야곱의 시신은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 살다가 유일하게 자기 땅으로 산 그곳,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 그곳에 야곱은 묻혔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야곱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지는 통로로 삼으셨어요. 틀림없이 하나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라고 그러셨잖아요. 야곱의 어떤 모습이 성경에 나오냐면요, 야곱이 애굽으로 갔습니다. 야곱은 저 변방나라 이스라엘의 목동이었어요. 바로는 세계 대제국 그 애굽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야곱이 바로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계 대제국의 황제 바로가, 이집트 왕 파라오가 야곱 앞에 머리를 숙이고 나에게 복을 빌어주십시오. 그럴 때 야곱이 손을 얹고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일개 목동에 불과했던, 그것도 두 아들 중에 동생이었던 야곱이 이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는 약속의 후손의 징표로 그 당시 세계를 다스리던 바로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한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당시 다 굶어 죽을 뻔했던 많은 민족들이 양식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리고 보면요, 야곱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이 맞지요. 자녀들의 이름을 야곱으로 짓고 싶지요. 그런데 선뜻 지어지지 않는 것은 야곱의 일생이 그렇게 아름답고 그리고 온실 속의 화초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슈퍼마켓 가면은 반짝반짝 빛나는 사과,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멜론 이런 것들 있잖아요. 크기가 일정하고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딸기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인생이어야 될 것 같은데 야곱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약속의 통로로 삼으시고 복된 아들들 만민의 복으로 삼으셨으면 그 일생은 이상적인 인생이고 참으로 놀라운 기적들이 인생에 함께하고 모범이 될 만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될 것 같은데 야곱이 그 축복을 받은 과정은 상당히 치사합니다. 슈퍼마켓에 놓인 그 반짝반짝 빛나는 과일이 아니라 진짜 나무에서 자란 못생긴 채소, 못생긴 과일의 모양을 닮았어요. 여러분, 요새는 못생긴 채소 사기 운동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모양이 좋고 너무 반짝반짝하는 채소나 과일은 억지로 만들어낸 거래요. 약을 쓴 거래요. 영양분을 파괴하면서까지 모양만 낸 거래요. 근데 못생긴 채소, 못생긴 과일은 실제 그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자란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영양가가 있고 더 유익하다고 하더라고요. 야곱의 일생이 딱 그렇습니다. 야곱의 일생은요,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었어요. 이상적인 모양을 꾸며내려고 억지로 해서 요만한 화분 속에 담은 분재가 아니었어요. 그냥 들에 자라는 나무처럼 울타리에 핀 꽃처럼 그런 그 더러운 것도 있고 못난 것도 있고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성경에 나온 어떤 사람보다 고생을 많이 하고요, 성경에 나온 어떤 사람보다 치사한 삶을 살았습니다. 장자권을 얻었다고 하지만 사실 다 아시다시피 치사하게 형이 배고파서 죽겠는데 팥죽 한 그릇 갖고 너 요거 먹으려면 장자권을 나한테 팔아라 이래가지고 속여가지고 장자권 얻은 거예요. 아버지 축복을 받았다고 하지만 눈먼 아버지 그 아버지한테 사기쳐가지고 형에서의 흉내를 내가지고 축복을 가로챘어요. 예, 와이프를 잘 얻었다고 하지만은요, 그것도 사실은 외삼촌한테 속아서 원하지 않는 와이프를 얻은 게 첫째 와이프 레아였습니다. 그런데 그 레아가 열두 아들 중에 여섯 명의 아들을 낳아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야곱이 그렇게 고귀한 인격,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꾸며낸 게 아니에요. 상당히 치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귀엽고 고집스럽게 틀림없이 자기 약속을 이뤄낸 거예요. 사실 열두 자녀 얻는 것도 우리 사극에 보면은 왜 중전마마가 있으면 후궁들이 있잖아요. 이 후궁들 사이에 이 질투와 이 권력 다툼이 얼마나 드라마입니까? 딱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열두 아들을 얻었어요. 그렇죠? 애굽에 간 것이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실은요, 그 드라마 속에서 태어난 열두 아들이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고 팔아먹고 그런 속에서 애굽으로 간 거예요. 애굽으로 갔어요. 형제의 난이죠, 말하자면. 형제의 난을 통해서 애굽에 가게 됐어요. 예. 네. 이스라엘이란 이름도요, 사실은요, 형이 무서워가지고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땡깡 부리다가 환도뼈가 부러지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굴복해서 얻은 이름이었습니다. 이름을 얻은 후에도요, 성경은 야곱이라고 불렀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다 그럽니다. 이름을 얻은 후에도, 오늘 읽은 본문이 지난 후에도 야곱이었다, 이스라엘이었다 그래요. 예, 야곱이 얻은 축복은요, 아브라함의 축복과 똑같아요. 지난주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 두 가지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신 일, 새 이름을 주신 일. 동행했다면 하나님은 야곱하고 진짜로 동행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행의 현실 버전이에요. 아브라함은 대표니까, 조상이니까, 약속의 믿음의 조상이니까 동행해라, 동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야곱은요 그 현실 버전이에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버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야곱의 이야기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야곱 같은 사람하고도 동행하셨으니 우리와 동행할 게 틀림없는 거예요. 현실 버전, 이름을 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새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가치, 하나님이 생각하는 존재의 이유,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사명, 화살이 관역에 가서 딱 꽂히듯이 남들은 몰라줄지라도,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놀라우신 계획 가운데 보신 그 사람의 가치, 다시 말하면 하나님 속에 있는 사랑,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거든요. 그 이름은요 한 번 받았다고 당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그 이름이 우리 이름인 것은 하나님 마음속에 그 사랑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마음속에 사랑이, 그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를 붙잡고 가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동행은 하나님의 끈질긴 성실하심이고, 하나님의 새 이름은 그 이름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만은 너를 알아주겠다, 나만은 너를 알아주겠다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이름이 구현될 때, 실현될 때, realize, 진짜가 될 때까지 내가 너를 붙잡고 동행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이 야곱의 일생에 동행하시고 새 이름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야곱같이 치사한 과정을 통해 그 은혜를 이룬 것이 오히려 은혜입니다. 시험 봐서 뽑은 게 아니에요. 그랬으면 에서가 됐을 거예요. 에서가 남자답습니다. 에서가 더 정직해요. 에서가 자기에게 솔직했습니다. 그런데 시험 봐서 뽑은 것이 아니라 뽑은 사람을 끝까지 하는 것이, 데리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택함이기 때문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야곱의 인생 같은 것 같아요. 인생 같은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귀합니까, 여러분?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은 존귀해요. 가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현재의 모습을 보고 여러 중에 나은 놈을 뽑듯이 뽑아서 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끝까지 하기로 결심하신 그 성실함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사람들이 많이 알아주기 때문에 존귀한 게 아니에요. 아무도 몰라도,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알아주셨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 하는 믿음이 우리를 귀하게 하는 것이에요. 아멘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하나님께 맡기는 신뢰가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까지, 이름을 얻는 자리까지 가게 하는 것이에요. 그 귀한 것을 알고 서로 알아주는 우정이 우리를 복되게 합니다. 사실 어제도 신방 예배 가서 드린 말씀인데, 사람을 알아주는데 제일 끈질기고 깊은 것이 부모의 알아줌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믿어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알아주는 거예요. 시험 봐서 잘난 사람만 내 아들 삼지 않잖아요. 가훈에 맞는 사람을 선별해서 가족 삼지 않잖아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되, 그게 전부가 아니라, 지금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내 사랑을 다 쏟아 부은 후에, 내가 끝까지 동행한 후에, 그 후에 이루어질 그 존귀함을 미리 알아보는 것이 세상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닮은 부모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부모도 때로는 자식을 이렇게 판단하고 평가하고 때로는 막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진짜로 우리를 알아줘서 우리를 귀하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으신 이름이 나타날 때까지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 아세요. 모르는 척 좋은 면만 보고 받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척 좋은 면만 자꾸 얘기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다 아시기 때문에 다 아시는 그곳에서 함께 하시면서 다 아는 그 우리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 먼 자 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약한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든든함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우리의 능력이고 자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인물을 모델 삼으려고 합니다. 본받을 만한 교훈을 추출해서 그대로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성경의 인물은 내가 따라가야 될 모델인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성경은 상당히 현실적인 책이에요. 오히려 성경의 인물은 내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야곱에게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근데 야곱에게서 야곱을 붙잡으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에게서 지금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내 모습을 드러내주는 거울된 야곱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이상화된 분재가 아니라 박제된 과일이 아니라 진짜 드러난 나무고 저와 여러분 같은 현실의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 드린 적이 있어요. 제자 훈련하는 것은 벽돌 찍는 것이 아니라 나무 기르는 것이다. 제가 그 말을 어떤 젊은 목사한테 듣고 상당히 충격적이면서 참 목회의 모토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요 자기의 틀 속에 사람들을 막 흔들어서 마음에 드는 것만 합격하는 사람만 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벽돌 찍으려고 우리를 양육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있는 그 자리에서 생긴 모양에 따라 그 종류에 따라 가치를 알아보시고 귀하게 여기셔서 함께해서 그것이 꼽힐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로 혹 여러분을 돕는다면 그런 목사 되기를 원합니다. 존귀하고 귀한 천하보다도 귀한 사람들로 하나님이 맡기셨어요. 여러분, 목사가 줄 세우려는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 아세요? 줄 세우려는 유혹, 틀에 가도 짜가지고 맞는 사람과 맞지 않는 사람, 이런 구별하려는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 아세요? 그런데 그러면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혹시라도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 있다면 누구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이름 붙여진 귀한 온 세상을 담은 사람으로 그렇게 보고 섬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제가 목사 되기 전에 전공이 문학이었어요. 좋은 문학 작품도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대중문화와 이렇게 속된 이런 가벼운 그런 문화와 문학 작품과 진짜 문학 작품의 차이는 인물의 깊이에 있어요. 등장인물이 그 작가의 생각 속에서 작가의 세계관과 뭐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제 속에서 평면적이고 일면적인 나쁜 놈과 좋은 사람 이렇게 좋은 사람과 우리 편과 나쁜 편 이렇게 일면적으로 캐리커처처럼 분류될 수 있는 문학 작품은 별로 안 쳐줘요. 현실이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그 문학 작품을 읽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해로운 영향을 미칩니다. 다시 말하면 문학 작품 속에 있는 그 캐릭터를 내가 소비하고 말아요. 그 캐릭터 속에서 나를 보고 현실을 보고 정말 현실을 직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힘을 얻게 하는 대신에 내 고집과 내 판단과 나의 그냥 있는 실력과 내 욕심에 따라서 작품 속에 있는 사람들을 좋아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열광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면서 그저 소비하고 마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때로는요 우리는 서로를 그렇게 바라보기도 합니다. 우리는 좋은 사람 만나고 싶어요. 은혜를 주고받기 원합니다. 그런데 현실을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그 사람 안에 온 세상이 담긴 것을 하나님이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겨서 끝까지 함께할, 그런데 지금의 모습보다, 나타나지 않은 모습보다 하나님이 천하를 다 들여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그 귀한 사람으로 보는 대신에 내 생각과 판단 속에, 내 틀 속에 가두어서 소비해버려요. 그냥 판단함으로 나의 의로움의 도구로 삼기도 하고 그냥 은혜를 나누는 것으로 우정 나눴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그냥 우리의 생각대로 사귈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취급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고 하세요. 그 의미는 한 영혼 속에 천하가 담겼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신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half-hearted, 절대로 그냥 반만 마음을 들여서, 절대로 그냥 자기 그 지혜와 사랑의 일부만 들여서 사람을 사랑하거나 인도하지 않습니다. 전심을 다하세요. 나밖에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대하세요. 그렇게 구원을 받은 우리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서로 대문대문 내 마음에 들면 좋아하고 그렇지 않으면 버리고 이렇게 대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행가 가사에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 다행이다, 뭐 이런 유행가가 있어요. 다행이다 아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이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뭐 이런 고백하는 노래예요. 그래서 뭐 거친 세상에도 이 힘겨운 하루살이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서 참 다행이다, 당신이 있어서. 근데 가사 중에 기가 막힌 구절이 있어요. 그대라는 세상이 내게 있어서, 그대라는 나와는 다른 온 세상을 닮은 새 우주가 나와 함께 있어서 다행이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사람을 한 사람 사귄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연애할 때요, 제 아내에게 편지 쓰기를, 당신을 만나는 것은 모험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거기 때문에, 당신이라는 세상을 만나서 내가 어떻게 변할지 나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참 두렵고 떨리지만 가슴 벅찬 모험입니다. 이런 편지를 썼어요. 좀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결혼하니까 이게 바뀌어요. 내 세상 속에 부속품이 되라고 그래요. 왜 내 세상을 돕지 않느냐고 요구해요. 왜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덕이 되지 않느냐고 요구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한 세상인데 내 세상 속에 들어오라고, 나만을 위하라고 이렇게 요구하니 그게 맞겠습니까? 그러니 맨날 부딪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세상 속으로 나를 부속품 삼으려고 할 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데요. 내가 쓰레기나 비우는 사람입니까? 내가 당신 하는 일에, 네? 뒤처리나 하는 사람입니까? 이런 생각이 막 진짜로 든다니까요. 서로를 귀히 여기지 못하는 어리석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듯이 서로 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가깝고 서로 돕는 배필, 있기만 해도 돕고 완성되게 한 그 가족 사이도 그런데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사람들을 대문대문 대했나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 앞에서 뭐 가지면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같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이 하나님 우리 인생을 얼마나 하찮게 생각했나요?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을 바라볼 때도, 서로를 바라볼 때도 그 믿음의 눈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란 것은요, 내가 좋은 생각, 좋은 신비한 깨달음으로 나를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높아서,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은 높아서 짐작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알아서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믿음이 아니라요, 나는 하나님의 생각은 높지만 왠지 모르게 나를 사랑하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내 인생을 붙잡으셔서 이름을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죽어도 하나님하고 죽겠다. 벌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겠다. 하나님 나만 하나님 앞에 떠나지만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 외에는 하늘 외에 아무것도 없고 이 땅 외에는 주님밖에는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고백하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언제나 예배예요. 믿음은 언제나 예배입니다.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그 높은 사랑, 이런 나를 부르시는 높으신 부르심, 그것에 엎드려져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은 언제나 예배입니다. 우리가 서로도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보는 믿음의 눈을, 서로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믿음의 눈을 얻기 원합니다. 한 송이 국화꽃이요, 그냥 내 탐미를 탐미 안을 소비하게 할 그런 꽃이 아니에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어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그렇게 울었어요.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에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야곱의 인생에 치사한 것 있다면, 야곱의 인생에 고난이 있었다면, 야곱의 인생에 약한 것이 있었다면 예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고난에, 그 신음에, 그 연약한 것에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있는 이 자리에서 함께 하시며 약한 우리 가운데 능력을, 연약한 가운데 강건함을, 미련한 가운데 지혜를, 눈먼 가운데 광명을 허락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붙잡을 때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야곱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말을 깨달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그냥 간절한 소망도 아니고 남들에게 그냥 믿음을 과시하려는 말도 아니고 마음속으로부터 진심으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아멘, 아멘, 사랑하십니다. 믿음으로 인생을 바라볼 때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의 삶이 사기꾼의 고생하는 삶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좀 틀림없이 이루셨잖아요.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금요 기도회 때, 지금은 그렇게 잘 안 하지만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전에 몇 년 전에 우리 교육 목사님 김성환 목사님 계실 때 자기 친구 기도 제목을 나눴어요. 한국에 있는 친구인데, 김성환 목사님이 당시는 40대 초반이었습니다. 근데 그 동갑 친구인데 암 말기였어요. 근데 믿음이 아주 어릴 적부터 출중한 분이라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자기의 기도 제목을 메시지로 이렇게 알려주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 가운데 우리 교회도 끼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날 아팠던 거, 자기 상태, 검사 받은 거, 뭐 의사가 얘기한 걸 자세히 올리면서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40대 초반에 암 말기였으니 회복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가망이 없어졌을 때, 그때 이런 말씀을 메시지로 보냈어요. 내가 하나님께 열어서 형제들과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치료하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은혜를 얻었는데 이제 내가 낫지 않을 것 같다.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간다면, 내가 죽는다면 병에 져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줘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가 돼서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는 줄로 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좋은 말 같습니까? 그냥 경건의 거룩한 말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고백입니다. 우리 어머님, 우리의 소망보다 일찍 가셨지만 고생하다 병에 져서 가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사랑하는 영혼을 자기 옆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게 진짜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우리 전도사님, 12년 같이 하는 동안 은혜도 나누고 유익도 나눴지만 서로 상처도 주고 나쁘고, 그리고 뭐 저도요, 담임 목사로 싫은 소리도 많이 했어요. 상처도 많이 줬어요. 뭐 저한테 막 못마땅한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12년 사니까 본 모습이 드러나서 서로 더 이상 잊지 못하고,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더 이상 쓸모가 없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12년 동안 정하신 은혜가 있어서, 계획이 있어서 축복을 서로 나누다가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게 믿음의 시각, 진짜예요. 믿음의 시각은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만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읽읍시다. 기도합시다. 예배 자리에 정말 기대함을 가지고 전심으로 나옵시다. 야곱이 이 은혜를 얻은 장소는 베델이라는 장소입니다. 도망갈 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 장소였고요, 갔다 와서 다시 부르신 장소가 베델이었어요. 야곱이 베델에서 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베델이라는 곳은 늘 야곱에게 내 인생의 본질이 어디 있는지, 내 이름이 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기억나게 하는 하나님의 성지였습니다. 우리가 성지 순례를 가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이 예배자리가, 말씀 읽을 때 들려지는 그 시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그 순간이 베델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무언가 기억나게 하는 그 거룩한 장소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그런 것이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전심을 다해 나와야 될 자리지요. 얼마나 큰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쁨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서로에게 베델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형제를 통해,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것은 목사를 통해, 내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인생인지, 얼마나 든든한 인생인지, 얼마나 괜찮은 인생인지 목사를 통해 혹시라도 알게 된다면, 보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베델 되셨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나타내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임마누엘 되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께서요, 네, 참 이스라엘이요, 속에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고, 베델에서 야곱에게 보였던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하늘과 땅이 통하는 그 은혜를 예수를 통해서 보게 될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베델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는, 그 기억하게 하는 하나님의 기념물이고, 예수님이 우리가 붙잡을 의지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 인생은 귀하고, 서로는 귀하고, 하나님 안에서 귀한 이름을 받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